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16일 평양의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 방문해 온 리영선 총재, 리영화이맹 부총재를 비롯한 국제태권도연맹 주요 성원들을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.